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과 일치하는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 외에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12장 3절에서 8절까지가 그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은사들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12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런 원칙이 필요한 것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나 각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교회나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시험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봉사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대해서 12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연극을 하듯이 쉽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면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10절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한 형제라 부르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 성도 서로 간에 베풀어야 될, 취해야 될 태도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통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도 서로 간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피붙이 형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은 누구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대적인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선택적인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해도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과 사는 것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지옥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늘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핍박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면 악을 행하거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원수를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원수를 향해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진정 우리 자신의 참된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창으로 찌른 자들을 향하여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는다 했을 때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는 어떻게 두 아빠를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살인자는 그대로 두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 되겠냐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위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조그만 것 하나를 당해도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넓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